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말레이시아 15대 국왕으로 술탄 무하마드 5세가 즉위한 것과 관련해서 22일 그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은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국왕과 말레이시아 인민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바라면서 앞으로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좋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